이제는 연락조차 받질 않아. 너 대신 들리는 몸이 건조한 목소리. 힘든 날들도 있는 건데 잠깐을 못 이겨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가. 시간을 가지자 이 말을 난 있는 그대로. 시간을 가지자 뜻으로 받아들여. Congratulations, 바로 얼마 안 걸려 날 잘라셨어. 인터넷에 올라온 이 사진을 보니 그리 많이도 행복한 입이기까지 걸려 있는 것 같아. 난 아직도 숨 쉴 때 심장이 아픈데 다행히 넌 절대 아플 일은 없겠다. 만약 또 이별을 겪자 그럴 때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 되니까. Congratulations.